우리나라의 리 영어 외무상은 23일 의례 방문해 온 세이드 모후센 에마디 주조 이란 이슬람공화국 신임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 외무상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했습니다. 이란 대사는 두 나라 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쌍무관계가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각하의 깊은 관심 속에 오늘도 변함없이 좋게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미국과 서방의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여 두 나라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임기 기간 이란과 조선 사이의 관계를 정치, 경제,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